아플 줄 몰랐네. 아, 몰랐네.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바람 마셔가고 님인지 남인지 울 건지 말 건지 나도 다가고 새벽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.